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최순실 숨은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19일 오후 6시 현재 서울과 부산, 대구, 광주, 전주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됐다 합니다. 15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촛불 집회에는 서울 지역에서만도 50만여 명, 전 지역에서 100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